이 시간에는 모란봉악단에서 새로 창작 형상한 노래미역곡을 녹음실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아 그리운 원수님. 나는 별빛을 보며 이 마음 끝없이 달리네. 한없이 정다운 밝은 그 미소 이 밤에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뵙고 싶었습니다.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단기. 이상으로 노래 미역곡을 보내드렸습니다.